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신 휜돌기념보고회가 17일 함경남도의 함흥태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도안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경제기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 보고자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56, 1967년 7월과 8월에 걸쳐 당시에 28 비난론 공장, 룡성기계공장, 함흥화학공업대학, 함흥역사박물관을 비롯한 도안의 여러 단위들의 불멸의 용도자국을 새기신 데 대해서와 그의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 지난 50년간 도안의 전반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